긴장은 늦추지 마. 기회는 몇 번 없어. 네 말이 뭐 생각보다 쉽지 않네. 너의 생일과 너의 번호까지 내 머릿속은 파랗게 번져. 셀 수 없는 넘버 그 수많은 경우의 수 thousands and millions 그 확률은 와 점점 더 궁금해져. Try, let's write 한 글자씩 let's try 모든 데이터를